보도에 의하면 김천과 송주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모여온 여성단체 성원들이 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계가 배치되면 배치지를 포함한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괴뢰 국방부의 사드 배치 책동을 배격했습니다.